전국 대학 청년동맹 일꾼들의 언혁명사적제로의 답사행군이 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답사행군 참가자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행군에 앞서 출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 대원들은 언혁명사적지로 향했습니다. 언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에 이어 답사행군 대원들은 시 노래 모임을 가졌습니다. 언혁명사적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시기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서 군사야영을 하시면서 탁월한 사상이론 활동과 군사활동을 벌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